반짝이며 높이 솟은 빌딩의 숲속 고가도로가 허공을 휘돌아 뻗은 입체 교차로 앞에서 잠자던 아가가 반짝 눈을 떴습니다. 시린 듯 깜빡이며 차창 밖을 보던 아가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지옥이야?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FM 영화음악은 에리 캐스트너의 시집 마주보기 중에서 여기는 지옥이라는 시로 열어봤어요. 지난 하루 힘드셨죠? 11월의 마지막 날이었고요. 또 월요일이었습니다. 가끔, 종종 세상이 지겨울 때가 있죠. 버스길은 잔인하게 막히고요. 콧물은 흐르는데 차의 배기가스는 코를 통해 머릿속으로 파고들고요. 또 날씨는 추운데 횡단보도엔 영 파란 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아, 이 지겨운 세상 하고 말입니다. 그럴 때요, 에리 캐스트너가 쓴 시에서 아빠, 여기가 지옥이야 이렇게 깜빡이는 눈으로 묻는 아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때로 지겨워하는 이 문명이란 것도요, 생활에 편리하고자 바로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영화 비버리 힐스 캅 중에서 XLF, 해럴드 폴트마이어의 연주로 들어보세요. 비버리 힐스 컵 중에서 XLF, 해럴드 폴트마이어의 신나는 연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자, 저희 FM 영화음악에서요, 연말에 베스트 10 특집 방송 해드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엽서를 집계해서 저희가 그 방송을 꾸미는데요. 올해 개봉된 영화 중에서 영화 3편, 영화음악 3곡, 그리고 스타 남녀 불문하고 3명 이렇게 엽서에 적어주셔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그중에서 추첨해서요. 예쁜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그런 엽서를 통해서 저희가 방송을 꾸며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엽서 기다릴게요. 자, 대구에서 토드를 좋아하는 아가씨 한 분이 엽서를 보내오셨는데요. 이름을 안 적어주셨어요. 왜냐고요? 너무 속상해서. 그동안 여러 번 엽서를 보냈는데 사연이 잘 소개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는 불평을 잔뜩 써주시면서 이름을 안 적어주셨는데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미스터리 데이트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곡 신청해주셨는데요. 미스터리 데이트, 이 영화는 비디오로만 출시되어 있는 영화죠. 주인공은 에단호크입니다. 에단호크는 옆집에 사는 아가씨에게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런데 수줍어서 말을 못 걸죠. 그런 차에 그의 형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에단은 형의 옷과 크레딧 카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아가씨와 데이트를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부터 일은 벌어집니다. 자, 영화 미스터리 데이트 중에서 그룹 인엑시스가 부릅니다. Disappear.

쉘브루의 우산을 감독한 자크 드미의 부인이죠. 아네스 바르다의 76년작 영화 L'un chant de l'autre pas,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 중에서 무리의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영화 속에서 뽐무가 직접 불렀죠. 그 뽐무 역의 발레리 메이레스의 노래였습니다. 이 영화는 두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 두 사람이 우정을 쌓아가면서 이 남성 위주 사회에서 그 여성 문제를 의식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농촌 출신 여성인 슈잔네. 슈잔네는 의사와 결혼해서 신분 상승을 얻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귀족 출신이지만 사회로부터 소외된 집단에 속해 있는 예술가 뽐무. 이 두 여성이 어느 날 가정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신들만의 공동 집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꼈던 꿈과 사랑, 일과 아이들의 문제, 삶의 기쁨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죠.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주 감동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성운동가죠. 바로 아네스 바르다 감독의 76년 작품입니다. 1928년생입니다. 아네스 바르다는. 지금은 환갑이 훨씬 넘었는데요. 3, 4년에 한 편씩 문제작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여성 감독이죠. 우리에게는 좀 낯선 이름이지만 여성 영화의 세계적인 원조격인 아네스 바르다. 오늘 그녀의 작품 세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스 바르다가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요. 소설가 윌리엄 포크너의 작품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부터라고 하는데요. 포크너의 야자수란 작품에 큰 감동을 받고 바르다는 그 감동의 원인이 과연 뭘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책에 홀수와 짝수장을 나눠서 다시 읽어봤다고 하죠. 그랬더니 자신에게 안겨줬던 그 큰 감동이 그만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화의 편집처럼 그 포크너가 얘기를 풀어가는 편집 기법이 아주 뛰어난 것이다. 이런 점을 깨닫고 바르다는 그때부터 영화를 통한 영상 언어의 편집,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단편 영화를 줄곧 만들던 그녀가 장편 극영화로 데뷔한 것은 1954년 짧은 송곳 La Bonne de Courte 이 작품부터였는데요. 이때까지 바르다 감독이 본 영화는 10편도 되지 않았고 또 조감독 생활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첫 장편 영화 이 짧은 송곳은요. 찍어놓은 필름만 해도 15시간 분량, 길이로는 3만 5천 미터나 됐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그녀의 무모한 열정에 도움을 준 사람은 바로 히로시마 내사랑의 감독 알랭 레네였다고 합니다. 바르다가 편집을 좀 도와달라는 말에 알랭 레네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1초 간격으로 필름에 번호를 매겨라. 물론 농담 삼아서 한 얘기인데요. 바르다는 실제로 3만 5천 미터나 되는 이 필름에 1초마다 모두 번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치밀함에 놀란 알랭 레네는 그때부터 그녀에게 영화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네스 바르다 감독의 작품은요. 국내에서는 거의 소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꽤 오래전이었죠. 70년대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TV를 통해서 그녀의 초기 작품인 64년작 행복 르브누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 행복에서는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주 퀘일 번호 581번 1악장 알레그로 이 작품이 아주 적절하게 사용됐었는데요. 오늘 한번 들어보시죠. 영화 행복 중에 나온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 주곡이었습니다. 쾌일번호 581번 1악장 알레그로였는데요. 원래 9분짜리 긴 곡인데 조금 중간에서 잘랐어요. 아네스 바르다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은요. 즉흥성이라는데요. 그녀의 작품은 되게 시나리오가 없다고 합니다. 하고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자신의 느낌만을 가지고 촬영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 행복도 바로 그런 작품입니다. 작은 목공소에서 일하는 프랑스와는 일요일만 되면 아내 텔레스와 두 아이를 데리고 피크닉 가는 것이 큰 즐거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다른 마을의 우체국에서 에밀이란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됩니다. 프랑스와는 이런 자신에게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죠. 오히려 아내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또 다른 여인까지도 사랑하게 된 자신에 대해서 두 배의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쁨을 아내에게 얘기하죠. 아내 딸레스는 당신이 행복하다면 전 좋아요 이런 말과 함께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즐겨가던 피크닉 장소에서 사랑을 나눈 두 사람.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난 프랑스와는 아내가 사라진 걸 발견하게 되죠. 아내는 익사한 걸로 밝혀집니다. 사고일까? 자살일까? 이런 의문과 함께 슬픔에 잠기는 프랑스와. 그에게 애인 에밀은 큰 힘이 됩니다. 화면이 바뀌면 다시 똑같은 장소로 피크닉을 떠나는 가족들.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옛 아내의 자리에 에밀이라는 새 여인이 서 있었다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이 영화를 봤는데요. 당시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도 못 잊는 영화 중에 한 편인데요. 아네스 바르다 감독은 이 영화에 대해서 다소 관념적인 말을 남기고 있죠. 모든 가정엔 행복이 있고 그 반대편엔 또 그만큼의 불행이 있다. 아네스 바르다의 작품은 철저히 여성의 시각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모든 사회적인 병폐현상까지도 여성에게 대입시켜서 작품을 풀어나갑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61년작 5시부터 7시까지의 끌레오입니다. 영화 5시부터 7시까지의 끌레오 중에서 상토와 이 노래 역시 주연 꼬리누 막시앙이 직접 불러드립니다. 산토와 산토 영화 5시부터 7시까지 클레오 중에서 상토아, 꼬리누막 시향의 노래였습니다. 락거스 클레오는 어느 날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서 병원에 가지요. 의사는 결과가 2시간 후에 나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클레오는 자신의 병이 암이라고 스스로 단정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 2시간을 2시간짜리 영화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시간이랑 실제 영화의 길이가 똑같은 셈이죠. 이런 작품에는요, 서부 영화 하이눈과 알프레드 히치콕의 미스터리물, 밧줄, 이런 영화들이 또 있는데요. 바르다 감독은 영화 하이눈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현실과 환상이 끝없이 교차되는 다소 코믹한 작품인데요. 영화 전반부 1시간은 남들이 클레오를 바라보는 시선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확히 1시간이 지난 후부터 나머지 1시간은요. 가발을 벗어던진 클레오가 자신의 시선으로 사물과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성의 자각을 영화 형식으로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네스 바르다는 클레오를 파리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파리는 병들어가고 있고 불안한 상태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란 암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이 작품에는 장리 꼬다르 감독, 음악가 미셸 르그랑 등이 우정 출연한 점, 그 점도 재미있죠. 여인을 통해서 파리를 드러내고 있는 영화가 또 한 편 있습니다. 상드린느 보네르의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죠. 84년작 집도 없이 법도 없이 상토와 닐루아입니다. 아네스 바르다 감독은요, 시골 출신이에요. 그런 그녀는 자신이 처음에 파리에 왔을 때 상당히 겁이 나고 불편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해지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게 되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녀의 이런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작품이 바로 집도 없이 법도 없습니다. 이 작품 역시 시나리오가 없었다고 하죠. 텅 빈 벌판 한가운데서 죽은 채로 발견되는 한 소녀. 화면이 바뀌면 여러 사람들이 그녀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죠. 결국 소녀 모라는 그 끝물을 고독감에 빠져 있었고 관객은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니까 아래 산한 프랑스 곳곳을 배경으로 해서요. 이 작품은 보고 나면 마치 울고 싶을 만큼 그 정서를 잘 전달하고 있는데요. 85년 베니스 국제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 상토아 닐루아의 타이틀 뮤직 듣습니다. 영화상 또한 일루와 집도 없이 법도 없이의 타이틀 뮤직이었습니다. 아네스 바르다는요, 62년에 같은 누벨바그 계열 감독이었던 자크 드미를 만나서 그가 죽기 전까지 동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녀의 최근작인 낭떼의 작고, 이 영화는 남편 자크 드미의 어린 시절을 영상으로 옮긴 작품이죠. 우리에게는 쉐브로의 우산으로 잘 알려진 자크 드미 감독은요, 이 작품의 촬영 도중에 숨을 거둬서 아네스 바르다 감독을 더욱 슬프게 했었습니다. 낭떼의 작고는 작품의 완성도에는 상관없이 프랑스 국민들의 사랑을 크게 받은 작품인데요. 그것은 프랑스가 가장 존경하고 또 아꼈던 한 영화인 부부의 사랑이 화면 가득 넘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낭뜨, 이곳은 자크 드미의 고향인데요. 이곳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 감독을 꿈꾸는 한 어린 소년의 꿈이 그대로 녹아있는 작품이 바로 낭뜨의 작고입니다. 이 작품에는요, 아네스 바르다 감독 특유의 사회성도 함께 표현되어 있다고 하죠. 한 어린 꼬마에게 영향을 끼치던 부모의 생각,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영화 매체와 사회와의 관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이 영화에서는. 그래서 영화 낭떼의 작고는요, 한 영화 감독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예술가와 사회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네스 바르다 작품의 뛰어남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서정적인 영상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이 바르다 감독은요. 하지만 작품마다 상당히 과격하고 또 진보적인 자신의 생각을 담고 있죠. 그래서 그녀는 적은 수의 작품을 만들어내지만요. 여성 영화계의 대표로 또 프랑스 내의 사회파 감독으로 존경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네스 바르다 감독 얘기의 마지막 작품이 되겠네요. 영화 낭떼의 작고 중에서 테마곡 에부가스형 들으시죠. 영화 마이걸 중에서 마이걸, 템테이션의 노래였습니다. 이 마이걸의 주제곡은요, 신청해 주신 분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날짜를 적지 않으시고 그냥 엽서로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작은 수첩을 하나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다 여러분 성함을 전부 적어놓고서는 그 노래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상도동의 고1 학생, 손보연 학생이 제게 주인장 아줌마 이렇게 쓰시고는 마이걸 신청해 주셨었고요. 또 전남 나주시 이창동의 영화 미치광이라는 수현 씨, 엽서 가득히 각종 영화에 대한 감상과 평 적어주시고 역시 마이걸 신청해 주셨고요. 또 어디 있지? 여기 정성희 씨, 전주 서한산동의 전성희 씨가 지난 11월 14일에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땐 제가 다른 곡을 들려드렸었죠.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들려드린 기억이 나는데, 자, 마이걸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들으셨겠죠? 그리고 또 황인선 씨, 전북 전주시 삼천동에서 마이걸 신청해 주셨습니다. 전부 잘 들으셨죠?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공학과의 김승야 씨, 멤피스벨 아주 감동적으로 보신 모양이에요. 역시 항공대학생이라서 그러신가요? 멤피스벨 그 영화 속에서 젊은이들이 전쟁이란 모순적 상황에서 오는 불안, 공포,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느끼는 삶의 기쁨과 행복이 요즘의 생활의 스트레스, 그리고 그런 것들에 화를 내고 무미건조한 생활을 하던 그 승야 씨에게 적지만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다가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거 아닐까요? 자, 영화 속에서요. 추격 하루 전날 파티 장면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해리 코닉 주니어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피아노를 치면서 부르던 노래, 데니 보이. 오늘 그 점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This buddy of mine keeps begging me to sing it. Well, it looks like I ain't gonna get out of it this time, so... Here goes. Oh, Danny boy, the pipes. No, get back here. You're not getting out of this. From glen to glen and down the mountainside, the summer's gone and all the roses falling. It's you. Must go, and I must buy. But come ye back when summer's in the meadow, or when the valley's hushed and white with snow, it's I'll be here in sunshine or in shadow. Oh, Danny boy, oh, Danny boy, I love you so. I don't want to die. Someday may come when all the find the place where I am lying, and kneel in the sea and ave for me. But come ye 멤피스 벨 중에서 데니보이였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패밀리 아파트에서 김소용씨, 백드래프트 분노의 역류 중에서 메인 테마곡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브루스 온스비와 더 레인지의 Send Me in Motion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대전 서구의 장영미씨, 그리고 도봉구 수유이동의 김선일씨, 대구 수성구 중동의 유진 씨도 함께 들어주세요. Send me in motion입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Cause the day.